돌아서 처음으로 내게 반해버렸어. 너 때문에 떨리는 손 들고 정확히 조준에 속았어. 용기 내서 고백할게 남자답게 널. 숨바꼭질 술래같이 쉽게 잡히지는 않지. 하지만 내 눈엔 잡히고 난 아직도 널 잡으려다 니지. 그럼 이 시선 강탈했어.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어. Fly fly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. 주변에서 제일 예뻐서 잘 지는 애 찾으면 바로 그게 너지. 아직 어색한 느낌 쉽지 않아.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 평생 이대로 간직하고 싶어. 끝까지 오르지 못할 산 이래서 깊이 꽃 한번 가보겠어. 친구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려도 달리면 더 하고 싶은 걸 자존심 때문은 아니야. 솔직하게 네가 좋아서 미치겠어. 넌 빛이 나는 girl 알아. 눈빛이 다른 것 같아. 누가 뭘 하던 간에 내가 판단해. 너의 맘속으로 무가 냉전해. 그럼 이 시선 강탈했어.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어. Fly fly 꼭꼭 지겠어. 눈치챈 니 벌써 노래.